아픔만은 남기고 떠났네. 사랑은 그렇게 바람을 따라 소리 없이 다가오네.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더 그를 닮아간다는 건 잃을지도 모르지만 사랑은 그렇게 울다가 웃게 만드는 것. 나 사랑하나 봐요. 그댈 좋아하나 봐요. 날 다시 찾은 사랑에 참 두렵기도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. 좀 아프면 어때요? 그댈 사랑하는 걸요. 보고 싶은 날도 싶은 날도 내 곁에 있어줘요. 사랑은 그렇게 내 상처를 위로하듯이 다가왔죠. 마치 지도 없는 여행처럼 갈 길을 잃은 나이처럼 앉아 울던 내게 사랑은 그렇게 내 길에 빛이 돼 주었죠. 나 사랑하나 봐요. 그댈 좋아하나 봐요. 날 다시 찾은 사랑에 참 두렵기도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. 좀 아프면 어때요? 그댈 사랑하는 걸요. 보고 싶은 날도 때론 울고 싶은